게 널 기다릴 수밖에 no no 더 이상 안 돼 널 데려와야 해 그와는 너 어울리지 않는 너는 사람인데 내 사람인데 yeah 넌 내 여자인데 넌 내 여자인데 yeah 너만 있으면 I'll be okay 이젠 내가 널 지켜줄게 Baby you know because 내가 먼저 그녀의 옆자리로 다가설게 천천히 So step back The girl is mine 네가 뭔데 우리 사랑의 손때 그녀의 눈이 내게 말해 오늘 밤 나와 함께 하길 원해 넌 죽었다 깨어나도 그녀 가지 못해 난 벌써 그녀의 곁에 마치 오래된 것 똑같아 알아들었으면 좀 꺼져줄래 She make me crazy 그녀는 내게 완벽한 girl 완벽한 우리들의 관계 딱 한 번에 알아들어 get lost 이제는 내 손을 잡아